Yo, man, guess who's back? I got some right here, you know me? Feel like this. Yo, repping the YG. I'm a B.A.D. Big Bang, the big boy. 즐거워져, huh? 아직은 일러. I'm a B.A.D. Big Bang, the big boy. 네가 뭔데? 지금은 싫어. Wake up, wake up, 떠더 흔들어 Mr. Player, 술 한 모금 더 눈 감고 느껴 더 파고들어 부드러운 그대와 더 끈적끈적하게 미안한데 여긴 비상사태 요덕인 말 안 해 You know what I'm saying 이 긴 밤 안에 유독 나한테 눈에 띈 그녀 참내는 너 수고가 많네 Hey, come on girl 아무것도 더 묻지 말고 따라와 넌 내 스타일 Whoa, oh please trust me 당신의 노예 함께 불러요 우리 사랑의 노래 Throw your hands in the air And let them like you just don't care okay. The Big Bang right here, D.O.P. right here Somebody say oh yeah, oh, yeah. We need a club banger We need a club banger We need a club banger We need a club banger We need a club banger We need a club banger MVP every day with me 새로운 대답을 줄게 Yeah I'ma keep it real 이윤 찾아서 뭐해 너와 난 뜨겁게 하늘을 날아 쾌락에 가보죠 all days 어떻게 이 맘 절제 안 되니까 흘러가는 시간 늑대들 사이 재미난 난 달려 저 끝까지도 달려 못 말려 타고난 입담과 순발력 다 끝난 게임 화끈하게 즐길 줄 알면 the soul to it again 나와 함께 그때가 메인 잠재된 부름을 묻는 물든 이 음악이 Throw your hands in the air And let them like you just don't care okay. Don't